Yeah. Oh, we back, kill y'all. You can't get it up, girl. So what you wanna do now? How you doing now? Yeah, this is the Big Bang. Yeah, listen. Oh, 날 그렇게 보지 마라. 내게 다가오려 하지 마. 너를 사랑이라 믿고 있는 친구를 위해 그를 품에 안고서 나를 바라보는 너 잔인한 네 게임에 점점 빠져들어가. 하루하루 그렇게 날 마주 앉아 이렇게 조심조심스럽게 My baby just can't get enough. 나도 널 원하지만 불안해져 난 어떤 게 옳은 건지 구분이 안 가. She can't get enough. She's addicted to my love. We can get it on. Just take it slow. 위청 되는 나의 걸음마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머리뿐인걸. 너를 피하는 건지 너를 가지려는 건지 나조차도 내 마음을 모르겠지만 비밀스런 몸짓들 baby. 오고 가는 숨소리들 oh, no. 위태로운 시간들 My baby, baby my just baby. Can't get enough. 나도 널 원하지만 불안해져 난 어떤 게 옳은 건지 구분이 안 나. She can't get enough. She's addicted to my mind. Tan got to hide me cheek on my gata on the tone and to unda. Sandichang and the eater will put on da. The boom is something less than this no some more. Let your double no get no none to your was some more. They got bad and good even eager and in there. Cause you keep on my gene. Only the energy name. She's addicted to my love. Watch out, love the girl. She's addicted. Never let you go. Never let me go. She's addicted to my love. She can't get.